한북도 북부 지역이 큰물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서 러시아 정부가 보내는 지원물자들이 현지에 도착했습니다. 15일 평양과 라선시에서 러시아 정부가 보내온 피해 복구 지원물자 인계인수 사업이 진행됐습니다.